안녕하세요. 아하정호에 만나요. 제시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참 빨리 지나갑니다. 한 주가. 오늘은 우리 선우영 씨 목사님 모시고 건강상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모르지만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주님께서 오늘 오신다면 기뻐 주님을 맞이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주님, 제가 아직 준비가 덜 되었어요. 조금 이따 오세요 라고 하실 건가요? 주님께서 깨어있으라고 하시면서 천국잔치에 참여할 예복을 준비하라고 하였는데 우리 모두 천국의 소망을 품고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천국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며 마라나타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정우야 만나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네. 네, 목사님 오늘은 지난주에는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스테로이드에서 제가 되게 더 이해가 많이 됐거든요. 근데 오늘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나요? 예, 지금 그 부신 피질 있는 아드레날 글랜드, 부신 글랜드에서의 그 세 가지 코텍스에 있는 거 말씀드렸었습니다. 예, 제일 거층에 있는 것이 미네랄로 코티코이드, 두 번째는 글루코 코티코이드. 그 미네랄 코티코이드는 알도스테론 얘기해서 혈압 관계이고, 두 번째는 탄수화물 관계에 있는 글루코즈에 대해서 높을 때는 어려운 일이 생긴다. 예,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두 번째에, 네. 이 글루코코티코이드가 이제 지나치게 나온다. 뭐 주로 이건 이제 암에 의해서 이제 생기는 건데,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쿠싱 신드롬이라고 있어요. 쿠싱이요? 예, 쿠싱. 근데 쿠싱이라는 건 사람 이름입니다. 아, 네. 고인노사인데. 네, 네. 예, 쿠싱 신드롬이라는 것이 우리 이제 뭐 굉장히 그 많이 듣던 것인데, 일반적으로 이게 많이 지금 알려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글루코코티코이드 두 번째 그 코텍스에는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얼굴이 문페이스가 돼요. 둥그레져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글루코코티코이드 아까 그 호르몬 관계, 네네. 이런 것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죠? 그것이 이제 스테로이드가 만성청취도 되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나오면 얼굴 이것이 칼슘, 칼륨? 아니요. 저기 소디움을 이게 저류한다 그랬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얼굴이 부종이 생기잖아요. 네네. 이제 그걸로 인해 가지고서 그 얼굴이 둥그러져요. 그러니까 부종이 심하게 생기는 거죠. 얼굴에. 네네. 그래서 문페이스라고 이제 그러는 건데요. 쿠싱 신드롬이. 근데 그런 건 이제 특별하게 이제 암이나 아주 그 뭐 희귀하게 생기는 것이 이제 포퓰러한 것은 아닙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얼굴이 이제 저기 그 문페이스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 보면 이 등 뒤에 네. 이제 등에서 목적이죠. 네. 거기에 이제 버팔로 험프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험프라가 육봉 아니겠어요? 땅타에 그런 것처럼 이 그 버팔로 소 이렇게 막 튀어나온 네. 것처럼 네. 이 뒤에 이렇게 막 이렇게 생겨요. 얼굴도 막 둥그랗고 그러니까 이런 그런 부종 같은 것이 이 목 위에 이렇게 생기는 것이죠. 네. 예. 이제 그런 것이 생기면서 따라서 이 쿠싱 신드롬 생기면 블러프레셔가 올라가요. 네. 소디움을 막 저류하니까 얼굴 붓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서는 이 우리 하이퍼글라이시미아 이 저기 피 안에 그 글루코즈 당분이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 당뇨병이 자연히 생기는 거죠. 네.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나오니까요.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글루코코티코드가 많으면은 뼈가 이제 약해지는데, 왜냐하면 우리 여기 뼈 안에는 주로 이제 골성분도 있지만 칼슘 성분도 있지만 단백질로도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단백질도 그렇죠, 아까 단백질도 나중에 이제 저기 마지막 최종 산물 되면 서로가 글루코즈로 변한다 그랬잖아요. 네, 네. 뼈에 있는 단백질이 그것이요 글루코즈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글루코즈 전환하면서 이 뼈가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페이스 되고 막 그러면 뼈가 약해져요. 네. 그런 그 저기 뭡니까 그 프로틴 이 단단한 사각의 폼을 만들어 주는데 그게 다 네. 흘러가지고서 저기 글루코즈로 이제 변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면역이 더 약해집니다. 네. 심하게.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이 이렇게 어떤 상처가 나면 잘 아물지 않고 예. 뭐 이렇게. 그 뼈도 약해지고 하는 약해지고. 이유들이 예. 그런 성분 때문에 그런 거네요. 예, 그러니까 당이 있으면은 그 당을 통해서 조직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스티키하잖아요. 당이 껍질 스티키 껍적하잖아요. 네. 그 제가 피지에서 이제 보면 이 피지에는 당뇨병 환자가 많아요. 네. 근데 원인은 이제 우리가 잘 알았었지만 excessive intake of sugar라고 그래요. 지나친 과다 섭취의 당. 뭐 이런 것들 한 가설이지만 네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다 이거 부모님의 유전으로 오지만 그렇지 않고도 그 후천적으로도 오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 피지는 뭘 먹는 건 애들이요. 피지는 주로 수출하는 게 뭡니까? 제일 많이 설탕 수출하죠. 예, 그런 이제 슈거케인. 슈거. 예, 그러니까 사탕수수를 다 재배하지 않습니까? 네네. 어디 가다 사탕수수 재배하거든요. 예. 더우니까. 예,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그냥 엄마들이 사탕수수 잘라가지고 그냥 먹어요. 그냥 막 씹는 거예요. 그렇게 달아요? 굉장히 달죠. 사탕수수니까 그거를. 아니 저는 신기해요. 그 식물에서 이렇게 단맛이 나는 게. 그러니까 설탕 나오지 않습니까? 피지가 이 저기 그 사탕수수를 잘라가지고서 공장을 돌려가지고 그걸 태우거든요. 네. 그거까지 나오면 그 액기스를 만들어서 다 물성분 빼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크리스탈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그게 라우터카 병원 라우터카라는 데 있어요. 예, 피지에. 네. 그러니까 큐바가 세계에서 제일 큰 공장이에요. 네. 사탕수수 만드는 것이. 근데 피지는 두 번째 공장이에요. 그 주위에는요. 그 끓은들이 왜냐하면 사탕수수를 모아가지고 태워야 되잖아요. 네네네. 태워가지고 막 질질질한 막 여처럼 말이죠. 네. 그게 나오면 그것이 모아가지고서 자 정제 작업을 하고 다 돌아가면서 이 나중에 보면 이게 막 부들부들한 설탕가루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라우터카의 근처에는요. 옷을 못 걸어요. 그 타원 타잖아요. 네네. 먹줄 태우니까. 네. 그 저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다가 막 태워가지고 그 가루가 네. 그 사탕수수 그 저기 가루가 태운 것들이 하늘을 막 올라가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지고 그냥 사방에 퍼지니까 빨대를 걸어놔도 전부 그냥 사탕수수 그 까만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그거를 게 어떻게 이렇게 다시 저거하는 부분이 없나요? 거기는 뭐든 그 하여튼 그 오염이 엄청 되겠어요. 뭐 그때 나쁜 그죠? 뭐 그름이니까 그름은 또 뭐 암도 될 수 있긴 있지만 별로 좋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간에 그렇게 그 저기 뭐라 그럴까 이 사탕에 있으면 애들이 하니까 뭐가 생기는 거니? 당뇨병이 생기거든요. 어린애들도 어린애들은 아니죠. 이제 커면서 커면서 생기는데 이제 환자를 딱 보면 이 다리가 다 썩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몰라요. 처음에 발가락부터 그러거든요. 발가락부터 이제 해가지고서 점점 올라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실어 물론 수술하기 싫겠죠. 근데 다리까지 올라가지고 이게 무릎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살이요 재생할 수가 없어요. 다 썩어가지고 올라오니까. 아우 어떡해. 걷기는 걷죠. 삐뚤삐뚤 막 절렁거리면서 걷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럼 본인들이 당뇨병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알 텐데도 하여간에 저는 이제 그 수술하는 기술을 많이 봤어요. 전 정형외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외래 환자들 보면은 어떻게 많은지 그리고 이제 수술실에 우리가 하면 옆에 방에서는 이 다리 자르는 수술을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세상에. 안 자르면 계속 올라오면 몸 다 망가지잖아요. 네. 예. 이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우리 그리고 코티코이드 두 번째 세 번째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섹스 호르몬이라고 했잖아요. 네. 남자는 안드로젠 또 여자는 에스트로젠 네. 그걸 관계를 하는데 네. 이게 지금 남자 여자가 모두가 가지고 있지만은 예, 그 보통 때 젊을 때는 모르죠. 네. 남성은 남성 호르몬이 많고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많지만 네. 이제 특히 여성은 그에 더 빨리 느끼는 거예요. 네. 여성은 이제 턱수염이 나중에 생기고 예? 뭐 털이 온몸을 덮고 네. 목소리도 변하고 이제 그런 것이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부신피질에서 메달라 속에 있는 것이 호르몬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답은 네 가지예요. 네네. 겉층에 세층이 있어요. 속에는 뭐가 있어요? 메달라 그 핵심에 거기 안에는 아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심파세틱 너브라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신경에서 공부했는데 심파세틱 너브는 교감신경이죠. 예, 교감신경이라는 것은 아 호르몬이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네. 예, 그 이제 심파세틱 그거는 우리가 아 이 저기 근육에 있어서 네. 근육에 있어서 자율신경이 속하는 겁니다. 자율신경. 네. 그러니까 창자를 움직인다든가 심장을 박동을 친다든가 이거 좀 자율신경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심파세틱 너브하고 또 그 반대되는 파라심파세틱 너브 두 가지가 서로가 같이 다니면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네. 너무 지나치면 억제시키고. 네. 예, 그래가지고서 이 가운데에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에피네프린이라는 아드레날린에는 보통 아드레날린이라고 또 해요. 호르몬 이름이 아드레날린 또는 에피네프린 또 에피네프린도 있고 노에프린 NOR이 들어가지고 노에피네프린 다 같은 거예요. 네. 같은 그런 그 것인데 이 전체 에피네프린, 노에피네프린, 뭐 아드레날린, 노아드레날린 이 전체를 이제 카테코라민이라고 이제 호르몬의 한 큰 총체적으로 네. 이제 카테코라민이라고 그러는데 이 바로 부신피질의 속에 네. 이 카테코라민, 이 에피네프린 호르몬이 나와가지고서 이것이 심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있으니까 심파세틱 노브에서도 심파세틱 노브는 여기 항상 여기 콤파 부신질의 몇 능란이잖아요. 온 전신에 다 있잖아요. 창자이고 네, 네. 여기에서도 에피네프린 호르몬을 나타내고 네. 또 이 부신피질 안에 속에 있는 깊은 데서도 네. 에피네프린을 내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에피네프린의 관계가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관계가 이제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 뭐 저기 갑자기 무슨 돌출하는 뭐 사고가 생겼다. 또 누가 뭐 나한테 막 싸움을 건다. 네. 그러면 이 순간적으로 스트레스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이게 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에피네프린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네. 에피네프린이 작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파이트 또는 플라이트 리스폰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처럼 뭐예요. 그리고 코티코이드가 문제는 롱텀으로 네. 큰 거 네. 수술한다든가 누가 돌아가신다든가 그 큰 네. 슬픔 있잖아요. 네, 네. 그 스트레스 아닙니까? 네. 이런 경우 그리고 코티코이드에서 작동을 해가지고서 네. 그걸 좀 줄여주느라고 도와주는데 네. 이거는 숏텀 갑작스럽게 말이죠. 뭐 싸우게 된다든가 도둑이 들어왔다든가 놀랬다든가 네. 이거 숏텀 스트레스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바로 이 메들러에서 일어나가지고서 심파세틱 노브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심파세틱이 무슨 뭐 하는 거 아니? 블러프레시를 올려요. 네. 신경이 텐스하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 어떻게 이 혈관을 좁혀주는 거예요. 네. 좁혀진 자연이 블러프레시가 올라가죠. 그죠? 네. 그 글루코즈가 올라가요. 글루코즈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앞에 언어드는 그 면역에 대해서 네. 그걸 이제 막 강화시키는 것이고 네. 글루코즈를 통해서 그걸 이제 열량을 내잖아요. 네. 대부분 열량을 많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 이제 버닝 시키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서 글루코즈를 태우는 게 버닝 시키는 거예요. 네. 다른 말하면 옥시데이션이라고 그래요. 산화. 그래서 우리 음식에 넣으면 산화, 뭐 네네. 항산화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루코즈를 속에서 산화시키는 거예요. 불태우는 거예요. 그럼 태우면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블러프레셔가 올라가면서 글루코즈가 올라가고 그래서 심파세틱 노브가 이 작용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허파가 파이트 하는 식으로 하니까 숨을 많이 쉬어야잖아요. 네.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산소가 많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 허파의 트로키아 있잖아요. 브론코스 이것들이 어떻게 넓어져요. 10%에게 막 작동을 하면 네. 싸울 준비가 터지는 스트레스에 막 이제 네. 예,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허파의 도관들이 다레이션 되고 산소가 이제 많이 막 이제 유입이 되는 거죠. 네. 산소가 막 들어오고 네. 그러니까 블루글루코즈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적당해서 이제 싸우고 에너지 만들려니까 막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글루코즈가 올라가요. 네. 그걸 이제 적당, 그걸 이제 대처하기 위해서. 네. 글루코즈가 면역 관계도 있고, 어떻게 해요? 또 태워가지고 열량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네. 이제 그 글루코즈가 이제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블러프레셔도 올라오니까 서큘레이션이 많이 돌아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여기 브레인, 브레인이나 근육, 하트 여기다가 막 그냥 피가 막 빨리빨리 돌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가 이게 숏텀 스트레스로 해야 되는 것을 대처를 이제 하죠. 네. 이게 지금 이런 그 우리가 스트레스가 이제 없을 수는 없지만 여러 모양으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네. 이모저모로 이렇게 뭐 글루코즈라든가 호르몬이라든가 또 뭐 그 기관 호르몬 기관에서 잘 조절을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좀 줄일 수 있도록 대처할 네.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또 하나 드려볼까요? 네. 지금 이제 아드레날린 글랜드 끝났어요. 네. 그 부신피질. 근데 또 호르몬 기관에 하나 있는 것이 크게 뭐 이자 있죠. 이자. 이자. 예. 예. 이자를 췌장이라고 그랬죠. 네. 췌장. 췌장은 무슨 기관이라고 생각합니까? 췌장 소화기관인가요? 소화기관도 있어요. 네. 뭘 왜 예, 맞습니다. 내 소화기관에서 뭘 내길래 소화기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소화 요소를 내나요? 예. 그렇죠. 소화 요소 내죠.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3대 영양소. 3대 영양소요? 예, 네. 3대 영양소를 다 분해하는. 아, 췌장에서. 췌장에서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췌장이 어디 있는 거 아니? 샘창자 12장에 예. C자 모양으로 되는데 네, 그 머리가 그 딱 들어있잖아요. 예. 들어있어가지고 꼬리가 예. 저기 왼쪽에 예. 위 밑에 있어가지고 거기는 지라 스플린이라는 네. 예. 것이 이제 2차 비장이라고 네, 네. 그건 혈액기관입니다. 네. 비장은 조그만 주먹 동그란 것인데 네. 그건 이제 피가 3~4개월 돼가지고 수명이다 하면 거기서 파괴되는 역할을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지라인데 지금은 이제 지라가 아니라 그 이자 이자 최장 예, 최장 영어로는 팬크리아스인데요. 네. 여기가 참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3대 영양소는 질체에 뭐가 있어요? 카보하드레이트. 네. 그리고 아밀레이스라는 효소가 있어가지고 이 녹말을 예, 또 단당류로 저 이당류 말토주도 만들고 네. 그다음 단당류를 만드는 그 역할하고 네. 그다음에 또 두 번째 프로틴 단백질은 뭘로 해요? 단백질. 펩시노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나와서 단백질을 또 분해, 가수분해해서 네. 이걸 또 유형량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지방은 아밀레이스, 지방 이제 아밀레이스 이제 단백질이고 라이페이스, 리파제라고 돼가지고 우리 발음은 좀 발음이 좀 안 좋은 거죠. 라이페이스, 라이페이스는 지방을 굳기름산으로 예, 굳기름을 분해시켜가지고 만들어져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어디로 나오는 거 아니? 샘창자로 나와요. 네. 근데 샘창자로 나오기 전에. 네. 그 왼쪽이 있잖아요. 왼쪽에 팬크레아스가 있잖아요. 네. 그죠? 근데 오른쪽에는 뭐가 있는 거 아니? 오른쪽에 간이 있나? 간이 있는데, 간에서 뭐가 나와요? 붓기름을 소화시키는 거 있죠? 담즙이죠. 담즙? 예, 바일 주스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서 간에서 나오는 굳기름을 소화하는 단즙 나일주스하고 네. 또 팬크레아스에서 나오는 소화효소 세 가지 네. 이것이 이제 어디 둘 다 샘창자로 나와야 돼요. 네. 그렇죠? 샘창자로 나와야 되는데 샘창자로 나오기 전에 자기네 두 길이 관이 이렇게 마주쳐요. 네. 그러니까 같이 돼가지고서 마지막으로 샘창자로 들어올 때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요? 섞여가지고서 나오는 거예요. 네. 참 신기하죠. 네. 그런데 그것만 신기한 것이 아니라 합쳐지기 전에 네. 이 바일 주스에서 나오는 관하고 네. 또 췌장에서 나오는 관이 네. 스핑터가 있어요. 괄약근이 있어요. 자기네끼리 스스로도 이것이 줄었다 열렸다 해가지고 조절을 합니다. 네. 음식에 관해서. 네. 그런데 이놈이 둘이 합쳐져가지고서 그다음에 이제 샘창자로 들어가잖아요. 네. 합쳐져가지고 네. 또 샘창자로 들어가기 전에도 관략근이 또 있어요. 네. 이중 관략근이 있는 거예요. 네. 이번에 합쳐진 그런 액이 샘창자로 항상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또 조절해서 네.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략근이 세 개 있는 거예요. 네. 각각에 하나씩 있고 합쳐져서 관략근이 있어가지고 그 열면은 샘창자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이런 것이 있어요. 네. 이것이 이제 그 저 췌장의 그럼 소화여서가 있어서 소화기관이라도 하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혈액기관도 포함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피가 돌아가면서 물론 창자도 다 피가 돌아서 뭐 흡수도 네. 하고도 하지만 피에서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네. 무슨 호르몬이 나오겠어요? 당뇨병 환자에게 뭐가 잘라서 그런 거예요. 인슐린이 모자르잖아요. 네. 인슐린이 바로 이 팬크레아스 췌장에서 나옵니다. 네. 아, 췌장에서. 예. 그러니까 이 췌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예,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췌장이라는 것은 이게 인슐린 나오는 혈행성 기관도 되고 네. 소화효소를 내는 소화기관도 되고 네.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자에 암에 걸렸다 그러면요. 네. 거의 6개월 내에 죽어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네. 가장 치명적인 암이 췌장암이라고. 췌장암하고 직장암 두 가지예요. 직장암도 한번 알면은 6개월 넘기가 어려워요. 네. 맥시멈은 1년이에요. 네. 저랑 저랑 봤어요. 네. 그냥 아는 사람도 그러고 그러니까 아마 벌써부터 생겼을 텐데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네. 발견적 이상하다 싶으면 그때부터 본져가지고 1년을 못 넘겨요. 췌장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네. 1년을 못 넘겨요. 네.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자는 더군다나 우리가 만질 수가 없잖아요. 위도 잘못 만지는데 위 깊이 들어있어요. 깊이. 그러니까 해면처럼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러가지고 그거를 뭐 열어보거나 진단하거나 뭐 문제 증상이 있어가지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상하고 해서 열어보고 검사해 보면 이미 그 뭐 이미 끝나는 정도. 거예요. 그러니까 췌장암 알았다 그러면 1년을 못 넘기는 거예요. 그게 무서워요. 그러네. 예. 그래서 그다음에 지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췌장의 꼬리에 예. 왼쪽에 가서 위 미치죠. 이렇게 예. 이렇게 둥그렇게 돼가지고 거기는 이제 저기 적혈구가 네. 자기 수명에 닿으면 파괴돼서 좋은 것, 철분 같은 건 다시 흡수해서 또 써먹고 네. 나쁜 것들은 변이나 소변으로 나가게 하고 이제 그런 네. 이제 뭐 질환은 뭐 그런 호르몬 관계가 아니고 그러니까 팬크리아스는 그런 기관이 네. 예, 되는 것이죠. 네. 네, 여기까지 듣고 찬양 네. 듣고 가겠습니다. 마음과 말로만 아닌 상감, 삶과 행함으로 드리기를 원하는 찬양입니다. 지혜민의 예배자의 기도 듣고 가겠습니다.

아, 이걸 보고 이제 메타볼릭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네. 메타볼릭이라고 하는 신진대사.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가수분해하고 또 돌리고 저장하고 우리 몸에 있는 생리학적으로 모든 네. 게 그냥 돌리는 것을 네. 이 사이로드가 이제 해요. 그래서 네. 사이로드 호르몬 그러면 메타볼릭 네. 신진대사의 호르몬 이렇게도 이제 다른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 아이오다인이 필요하거든요. 아이오다인은 아, 옥도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옥도가 필요한데 옥도는 우리가 먹지 않으면 우리 몸에 자생적으로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네. 비타민처럼.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이록신은 이거 뭐 사이록신은 내가 그래요. 네. 아이오다인을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그 호르몬처럼 만드는 것이 이제 사이록신인데 네. 그 뭐 이제 T4라고 그래요. 그 T4라면 이제 T3는 트리아이오도 그래서 그 안에 있는 T3와 T4가 있는데 T4라는 것이 더 이제 합성이 돼가지고 주 아이오다인의 주 성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자르다. 네. 그러면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그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우리 몸에서 뭐 주는구나. 네, 네. 평생약을 먹는다고. 평생 먹으면 되죠. 네, 네. 뭐. 당뇨병식이죠. 네. 네. 혈압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런 거 T4를 그뭐 T4라고 그러는데 네, 네. 사이록신이라고 그래요. 네, 원형은 네. 브랜드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네, 사이록신이라고 먹으면 이제 되는 건데 네. 이 사이록신이라는 것은 이제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글루코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글루코즈 이 카보하이드레이트를 태워가지고서 이거 가지고서 태운다는 건 아까 뭐죠? 옥시다이즈 옥시데이션 네. 시켰단 말이죠. 네, 네, 네. 예, 그래서 예, 바디 히트를 만들거든요. 우리가 36도보다도 37도를 유지한다는 거는 네. 이 사이로드가 태워가지고서 주 역할을 단자도 하지만 주 네. 역할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신진대사를 하고 네. 열을 올리고 네. 말이죠. 또 호르몬 관계하면 다 열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이 사력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 몸에서 그런 그 열 내고 그 저기 대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식기하고 네. 또 신경계 여기도 이걸 관계해요. 네. 사이록신이. 네. 사이로이드가 문제가 있어서 뛰어냈다. 그러면 이런 생식기와 신경계도 다 데미지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네. 그리고 이렇게 그 아이오다인을 먹을 수 없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네. 산골짜기라든가 네. 뭐 원주민들 뭐 저기 그 저기 산 속에 있는데 말하면 바닷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곳에서는 네.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우리 몸에서 이제 그 뇌하 수치에서 이제 호르몬이 나와가지고서는 해야 되는데 이 저기 그 사이로이드 그러니까 이 뇌하 수치에서 호르몬이 안 나오는 거예요. 좀 적게 네. 나온다든가. 네. 그러면 나와서 그것이 이 사이로이드 글랜드에다가 탁 얘기를 해가지고 너 창자에서 아이오다인을 빨리 더 많이 섭취하도록 해. 이게 오도를 내야 되는데 그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호르몬이 쭉 줄어 나와요. 줄어요. 네. 그러면은 이게 밑에 있는 사이록신, 사이로이드, 이제 갑상선이 역할이 줄어들 거 아니겠어요. 네, 자기를 네. 명령을 해서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죠. 뭐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자기도 그걸 제대로 못 해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아서 아이오다인이 적어가지고서 영향을 이제 제대로 작동을 못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것이 고이토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게 고이토예요. 고이토라는 것은 아이오다인이 이제 적어서 네. 이 뇌하수체에서 호르몬에다가 이 사이록신에다가 저기 막 얘기를 하는데 아이오다인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오다인이 나오면 괜찮은데 안 나오니까 이 사이 이제 뇌하수체에서 호르몬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너 뭐 일 뭐 해? 왜 빨리 일해서 아이오다인 섭취해? 왜 피해 모자르잖아? 이런 식이 돼요. 근데 아이오다인이 진짜 모자르잖아요. 산골짜기 있는 사람 아이오다인 먹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그냥 막 자극을 주는 거예요. 야, 너 일해. 그러니까 이 몸에서 우리 아까 이전 분이 얘기했어요. 이도 바꾼 사람도 바꾸 이렇게 막 팔을 움직일수록 네. 막 큰 것처럼 자꾸 그냥 막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업테이크는 안 되는데 자꾸 시키니까 이게 비대가 되는 거예요. 그거 고이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목주위가 튀어나오죠. 예,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이 튀어나온다고 해서 다 저기 그 고이토가 아닙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예, 아이오다인이 부족해서 고이토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고이토라는 자체는 모자라서 생기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악성 암이 생겨요. 악성 암이 생겨가지고서 지나치게 또 움직여가지고 또 붓는 게 있어요. 이거 뭐 그레이비지 디지라고 그래요. 네. 반대예요. 하나는 모자른 경우에는 고이터라고 그러는데 네.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서 이거는 저기 암이 암. 암 종류나 마찬가지예요. 암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갑상선 비대증, 예. 갑상선 그러니까 갑상선 비대증은 뭐 둘 다 비대증이죠. 커지는 게 비대증이라는 것이지. 근데 비대증인데 하나는 아이오단이 부족해서 생기는 고이토가 있고 하나는 지나치게 많아서 생기는 그레이브 디지즈. 이 그레이브라는 사람이 아마 이걸 또 발견했나 봐요. 그래서 그레이브 디지즈라고 보통 네. 이건 그레이브 디지즈 나왔다. 이건 악성이고 네. 이거는 저기 나쁜 거예요. 아주. 고이토는 아예 사이록신을 먹으면 되니까 네. 문제가 없어요. 네. 예, 이제 그런 이제 그런 것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 또 이 저기 그 사이록신 아이오다인이죠. 네. 이런 것이 적게 나온다. 응? 적게 나온다 그러면은 아, 왜 적게 나오는가니 위에서 뇌하수체에서 아, 너 저기 사이록신 이 갑상선에서 일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런 경우가 네네.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릴 때 생긴다. 그러면 크레티즘이라고 난쟁이가 네. 돼요. 갑상선이 그런 효과가 또 있어요. 예, 어. 크레티니즘 들어보셨나요? 잘 못 들어보시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이록신이 이제 적어가지고서 왜냐하면 사이록신이 나오면 우리 몸에 키도 크게 하고 막 신장하고 메타볼리즘하고 막이 왕성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하니까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영양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호르몬이 부족해가지고 영양은 있어도 잘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네. 그 보고서 이제 크레티니즘 말이에요. 네. 크레티니즘 난쟁이에요. 그러면 난쟁이들은 그 갑상선을 갖고 태어나시나요? 갑상선이 다 있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갑상선 비대증이라든가 이런 병을 그래요. 갖고 태어나.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튜머 같은 경우, 암인 경우는 원인이 알 수 없잖아요. 네. 암이 이런 경우에는 자기도 모르게 지나치게 나오기도 하고, 네. 또 어떤 경우는 안 나오기도 하고 다른 데 돼 가지고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난쟁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호르몬을 대신 이제 넣어줘야 되는데 네. 만약에 이게 방치하게 되면 애가 자라나지 못하잖아요. 드워피즘. 네. 난제 좀 생기는 거죠. 크레티즘이요. 네. 그러면서 그뿐만 아니라 멘탈 리타데이션이 생겨요. 백치가 생기는 거예요. 네. 이디어트. 뇌에서도 브레인도 발달시켜야 되는데 발달 못 발달이 안 되는 안 되게 애기처럼 되는 거예요. 백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이 이제 사이로드에서 이제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아까 이제, 아까 그 하이퍼사이로디즘, 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암 같은 걸로 인해가지고 그레이비 디즈 생긴다 그랬잖아요. 네.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를 저도 가끔 봐요. 지나다 보면 눈이 툭 튀어나온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이죠. 예. 갑상선이 안 좋아서 눈이 튀어나온다고 이렇게. 예. 그게 바로 그레이비 디즈예요. 네, 네. 그런 경우에는, 고이토도가 붉어졌잖아요. 벌증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많았어도 네. 벌증이 되는 거예요. 커지고. 네. 그리고 또 눈이 튀어나오죠. 네. 예, 아이가 벌증이 되고. 네. 예, 그리고 또 빨리 피곤해요. 네. 그렇게 빨리. 지나치게 막 신진대사가 일어나니까 에너지가 막 금방 소모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피곤하죠. 그러니까. 빨리 피곤하고. 그리고 네. 숨도 가쁘고. 좀 맞아 그 마치 싸움을 일으킬 때 막 눈이 부러뜨지고 막 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몸이 그렇게 돌아가는 그렇죠 거군요. 가만히 있어도 네 그 옆에서 볼 때는 막 흥분된 거고 네. 뭐 싸울 사람 같고 네. 그 그러니까 그 피곤해지고 피곤해지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빨리 움직이니까 네. 오래 못 사는 거죠 네 너무 달아버리는 거죠 네. 모든 네. 기관들이 네. 지나치게 네 빨리 움직이니까요 네 예 네. 그래서 갑상선도 또 알고 보면 굉장히 위험한 병이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레이브 디지즈 같은 경우는 이제 암에서 주로 생기기 때문에 네. 이런 그 사이로드 글랜드를 다 떼어내지 않더라도 웬만큼 떼어내야 돼요. 네. 그래서 난 방사선 치료를 또 하죠. 아, 네. 네 그래서 그 이제 사이로드의 그 파괴하는 부분을 그냥 제거하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것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캐르시톤이 다니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이로드 글랜드에는 사이록실에는 그 T4 네. 호르몬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것이 또 있어요. 네. 캐르시톤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 사이로드 글랜드 한 또 호르몬이에요. 아까는 네. 아이오다인은 사이록실도 호르몬인데 네, 네. 그와 비슷한 캐르시톤이라는 호르몬이 네. 또 있어요. 그런데 블러드 캘슘을 낮춰요. 네. 블러드 캘슘을 낮추면 이게 만약에 뼈에 아니 저기 우리 몸에 칼슘이 적당히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 칼슘도 무슨 역할을 하는 거니 신경 전달하는 역할이에요. 아까 포테슘처럼 칼슘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만약 칼슘이 피에 적당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칼슘이 어디서 나와요? 칼슘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뼈에 있잖아요. 칼슘이. 그러니까 뼈에서 이 디포질 있는 것을 뽑아내요. 아.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사이로드에서도 하지만은 거기에 이제 파라사이로드 있어요. 부갑상선. 갑상선은 이게 버터플라이처럼 나비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네. 가운데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 뒷면에 네. 뒷면에 네 개가 있어요. 맞네요. 예, 그러니까 나비처럼 일단 예를 들어 나비다 하면 나비가 날개 조치가 또 양쪽에 있잖아요. 네. 위에 동그란 거 하나. 그 코 한 코 한 번 더 작죠. 조그맣죠. 네, 네. 거기 하나. 뒷면에. 여기 아래. 네. 또 왼쪽에도 뒤에 아니요 뒤쪽에 있는데 물론 다요. 네. 위 아래 또 여기도 위 아래 네. 보통 네 개가 있어요. 있네요. 조그만 콩알 팔 같은 것이요. 네. 그런 것이 있는데 파라사이드 호르몬인데 그것이 칼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칼슘을 이제 올렸다 내렸다 해가지고서 우리 몸에서 칼슘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네. 신경 관계 있죠. 네. 예. 그리고 뼈에도 관계 있죠. 이제 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역할을 이제 거기서 이제 합니다. 네. 아유, 목사님 그동안 너무 많이 좋은 걸 많이 설명해 주셔서요. 조금은 어려웠지만 굉장히 예, 예, 굉장히 예, 재미있었습니다. 의대에서는 영어로 수업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저희는 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 뭐 부신피질 호르몬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알고 있다가 목사님 설명하실 때 또 다른 영어 용어로 설명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조금 어려웠는데요. 그래도 그렇겠네요. 제가 나름 많이 이렇게 조금의 지식이 많이 생겼다고 할까요? 목사님 설명하시는 거에 있어서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목사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어는 네. 한글말로 안 하고요. 네. 그냥 뭐 아드레날 글랜드, 그 부신 네, 피질 네, 뭐 이렇게 네. 아드레날 코텍스 이렇게 하지, 네, 네. 그 뭐 부신 뭐 피질 이렇게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대생들이 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의대생가는 그래서 뭐 그런가요? 공부할 때 한글로 공부하는거나 외우거나 네. 영어로 외우는 마찬가지죠. 네. 그런데 네, 어떤 분이 이제 이걸 제가 얘기 듣고서는 네. 그 병원에서 통역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네, 네. 근데 그분들이 그 메디컬 텀을 다 모르잖아요. 네, 네. 보도 쓰는 게 아니니까. 네. 통역할 때 한계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걸 듣고 나서는 쉬워져요. 되니까 이게 개관이 생기면서 단어도 이게 저기 메디컬 텀을 쓰니까 그럴 수 있겠어요, 목사님. 참 좀 도움이 네.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동안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그것도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시니까요. 저는 많이 공부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너무 많이 감사했고요. 고마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육체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정말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찬양 들으시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남태평양 선교방송 아하 정오에 만나요. 제스였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주신